I'm gonna get ya. I wanna fall down. 뒤덮친 묘한 어둠이 나를 삼킨 까만 밤에 헤매이고 있어. 너를 비춰줘. Moonlight come true. 네 시스템에 숨겨왔던 퍼즐 속에 그 비밀 내게 속삭여줘. Starlight 조금 더 Cause baby 잡힐 말 듯한 이 흔적이 소리 없이 스치면 날 숨기는 전율 Come 미치겠어. 잡을 수 없는 너의 치명적 판타지야. 사라져버릴 듯한 나의 temptation 실루엣은 너무 너를 열고 싶어. 치명적 넌 treasure 눈이 부셔 넌 treasure 난 웬 너를 가질 수 없어 treasure 지독한 pressure 못 참겠어. 심장이 더 오늘 것만 같은 밤 Tell it now I'm gonna hold it 네 판도라에 산책 열어줘. Treasure, treasure, treasure, treasure, Come 미치겠어. 잡을 수 없는 너의 치명적 판타지야. 사라져버릴 듯한 나의 temptation 실루엣은 너무 너를 열고 싶어. 치명적 넌 treasure 눈이 부셔 넌 treasure 넌 웬 너를 가질 수 없어 treasure 지독한 pressure 못 참겠어. 심장이 더 것만 같은 밤 네 주위를 감싸는 오로라 빛 향기 나는 취해버렸다. 멀어져버릴 듯한 찰나의 순간 실루엣은 너머 네 맘 열고 싶어. 널 갖고 싶어. 치명적 넌 treasure 눈이 부셔 넌 treasure 너 웬 널 가질 수 없어 treasure 지독한 pressure 못 참겠어. 심장이 더 어딜 것만 같은 밤 Tell it now I'm gonna hold it 이 판도라에 산책 열어줘. Treasure you're my treasure 너를 보여줘. 시간이 모두 밤 Oh treasure tonight Yes baby Treasure, you're my treasure 너를 열어줘 새벽이 오는 밤 I found my treasure.